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20일 남조선의 서울과 인천, 대전, 광주, 대구, 울산, 부산, 제주 등 전 지역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고 5만여 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노동자들은 반노동정책 폐기,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, 비정규직과 교원,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.